you can see me in your dream, I can say that. That's what I want and what I believe. You're all I need. It's gonna be my last love and last song. Maybe I think you've got it. It's coming up, be gone. 오늘도 어제처럼 같은 꿈을 꾸고 있어. 혹시나 너를 만날까봐 한없이 너를 찾아 끝없이 헤매이고 있어. Oh no, baby. 아무것도 없어. 미친 듯이 널 찾아. 밤새도록 헤매다 지쳐 쓰러질 때쯤 포기하고 싶어. 발걸음을 돌리며 지나가면서 느낀 건 껍데기 같은 맘만으로는 하늘을 지킬 수가 없단 것. 한순간도 마참이 강한 남자 되지 못해 미안해. but 알잖아 핑계 같아도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난 알아. 알면서도 그래 알면서도 너를 만나는 게 두려웠어. 쉽게 박혀버린 맘보다 맘에 더 깊게 박혀버린 사랑이란 것도 나도 똑같다고 말할 만큼은 아니지만 할 만큼은 했었나. 그래야만 했었나 싶어도 되돌리고 싶어도 잘 가 goodbye. 매일 똑같은 꿈속에 찾아온 나의 손을 저있는 날 보고 있어. Please open the gate. 문이 열리지 않아. Please open the gate. 제발 날 꺼내줘. 제발 날 구해줘. 이 꿈에서 날 깨워줘. Disillusion of my dreams. Disillusion of my dreams. Disillusion of my dreams. Disillusion of my dreams. I love you more than my words can say. Whatever, it's just dreaming.